인연을 꼽아 기다린 걸로 겨울이 너무 그리워져서 하루가 더 길어 첫눈이 오기만 기다려 작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이 모든 사랑이 온 세상 가득히 쌓일 수만 있다면 모두 행복할 텐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이 순간